되지 않을까.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게 난 무서워. 다시 안을 수 있다면 난 다 할 텐데. 너는 밤 아프게 지워가지만 내 맘은 널 그리워해. 널 보면 소리 시간은 또 흐르네.